표정 미워할래도 내 맘은 너를 보내지 못했어. 시간이 모두 잊게 한단 말 그 말조차 내겐 아픔이 되어 널 잊지 못했어. 내 맘에 가득 피었던 꽃잎들이 모두 떨어져 발끝에는 내 눈물이 Never fall for you again, that's it. I'ma lose my mind, I don't know, don't matter.